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듣고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의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롯은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롯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온 봄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예, 오늘 매일 미사 책이 미사 전에 도착했습니까? 그래서 예, 미사 전에 이제 좀 뽑았었는데요. 날이 조금씩 추워졌습니다. 최근에 소식이 이제 몇 가지 있죠. 그 서울 대교구에 새로 주교님들 두 분이 이제 임명되셨습니다. 서울교구 출신들도 여기 계실 테니까 서울교구의 두 분이 이제 주교님께 신부님께서 새로 주교님으로 이제 임명되신 거죠. 일종의 임명되셨고 한 분은 이제 가르멜 수도에 이제 신부님이 서울대교구 이제 보좌 주교님이 되셨습니다. 아마 이게 시대적인 징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교황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또한 그 교회가 계속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고 서울대교구의 주교님이 선정이 될 때 가르멜 수도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르멜 여자 수도회는 아마 좀 아실 겁니다. 봉쇄 수도원이고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나오는 곳이 가르멜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셔도 수녀님들은 그 안에서 묻히시기 때문에 그래서 봉쇄 생활로서 하느님 나라를 지향을 하고 기도로서 살아가시는 이제 가르멜 수도회 수녀원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요. 수도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님께서는 미사를 하러 다니셔야 되니까 완전 봉쇄는 아니시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성격 가르멜 수도회라는 곳의 성격 자체가 거기도 지극히 가난을 이제 지향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교구 부자주교님이 뭐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교황님의 지향이 이렇게 그대로 비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십거리처럼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조금씩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협박 마피아가 하느님 교황님을 이제 해할지도 모른다는 둥. 그 검은 돈의 커넥션이 뭐 끊어진다는 둥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교황님께서는 교회가 투명하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열려 있어줘야 된다는 것들을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원칙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이득이 흔들리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원칙을 얘기할 때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다면 그거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분명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을 때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어주는 그러한 진리와 원칙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것의 불안함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다인들, 지금 만약에 물론 유다인들이 또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 교황님의 원칙이 너무 많은 사람들, 교황님이 제시하고 있는 진리와 원칙이 원칙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한다면 그렇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교황님께서 세상 속에 원칙과 진리를 강조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긋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이 분명하게 진리이고 원칙이라 한다면 그로 인해서 나는 얼만큼 흔들리는지, 그랬을 때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원칙과 진리 앞에서 불안해하는 형태로 살아왔었구나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위한 빛으로서 오셨고 그것이 이 성탄 기간 내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왔었을 때 그 별도 하나의 빛이었고 그 별을 쫓아왔었을 때 이들이 잠시 예루살렘에 잘못 머물렀었던 이유는 글쎄요, 별이 예루살렘 도시 위에 덩그러니 떠있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들의 시선이 별이 따라가고 있는 길을 놓쳐버리게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그 별이라 한다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힘이 센 그 도시 위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자신들의 하나의 선입견이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했습니다. 별은 아마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그곳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별도 따라서 멈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이 사람들이 잘못 찾아갔던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헤로대는 나중에 큰 또 죄를 짓게 되죠. 그 당시에 태어난 두 살까지의 아이들을 전부 죽여라라는 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세 명의 우리가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이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별 점성가라고도 하지만 동방에서 왔던 이 동방박사 세 명은 그렇지만 다시 별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더 이상 그 자신들을 이끌었던 별은 쫓아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늘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이할 때마다 종묫두에서 밤에 오던 길이 생각이 납니다. 종묫두에서 이렇게 밤에 오다 보면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눈이 산 위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달빛이 조금이라도 반짝일 때에는 차라리 저는 가끔 불을 끄고 이 전조등을 끄고 운전을 합니다.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면 사실 위험해요. 근데 이제 눈 때문에 하얀 구석과 그 아스팔트로 깔려져 있는 검은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살살만 가면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찾아가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던 이 길, 그 길도 이렇게 깜깜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찾아갔을 때 어떤 희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쫓아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그렇게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분명하게도 그 찾아가는 길은 외롭고 어둡고 두려움이 가득한 길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어둡고 두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화려한 네온사인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몽골은 조금 덜한데 한국의 그 밤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유럽 같은 데는 5시만 되면 다 문 닫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새벽 4시까지도 불야성을 이룹니다. 처음에 몽골이라서 그게 참 적응이 안 되기도 했던 부분인데 그 밤을 비추기 위해서 수많은 네온사인 불들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네온사인 불빛을 따라서 2차, 3차, 4차로 이렇게 옮겨 다니죠. 그러면서 그 남는 것은 내가 외롭고 어둡고 두려움지 않은 그러한 장소들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그 순간에 느끼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더욱더 어두운 길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빛을 따라오고 궁극적인 그 별을 따라와서 궁극적인 빛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짜로 내 삶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 진리와 원칙 앞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원칙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흔들리는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되돌아가는 동방박사들에게 틀림없이 빛을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자신의 삶 안에서 그 빛을 나누면서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그 빛은 끊임없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동시에 그 빛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에 자신의 신앙의 삶의 자세도 그렇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십이고 사람들이 그냥 퍼뜨리고 있는 소문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마피아가 너 죽여버린다 이런 소리를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서로 좋지 않지 않느냐 라는 것들을 나는 그런 분위기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진리 앞에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비추온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원래의 빛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무겁게 얘기했죠. 좀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얘기 아십니까? 네 번째 동방박사 얘기. 우리 주일학교 때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네 번째 동방박사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방박사들 세 명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동방박사 네 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스팔, 멜키올, 발타살. 어려운 이름이죠, 그죠? 예, 가스팔, 멜키올, 발타살. 이걸 주일학교 때 들었기 때문에 잘 안 까먹어요.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왔지만 이 사람들과 같이 별을 연구하던 다른 한 명의 왕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얘기는 러시아 민요로서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예요. 네 번째 왕의 얘기라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알타만이라고 합니다. 같이 이 세 명의 동료들과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별을 발견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팔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재산들을 다 처분하는 사이에 세 명의 동료들은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파이어하고 루비하고 진주, 흑진주 좋은 것을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납니다. 홀로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가는 길에 정말로 굶주리는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파이어를 건네요. 그리고 가던 길에 다시 헤로데가 병사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병사에게, 로마 병사에게 죽이지 말라고 빌었지만 로마 병사는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루비를 건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려요. 다시 그 별을 잊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 들어가죠. 그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주마저도 처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빈털터리가 됐으니 예수님께 무엇을 봉헌하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재판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을에서 재판받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 상황은 그 노파가 가지고 있는 노파의 한 명의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어찌저찌 해서 자기가 대신 노예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되돌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처형받는 현장에 다가갑니다.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돌아가시죠. 이 네 번째 왕이. 그때 그 돌아가기 직전에 네 번째 왕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알아보고 내가 찾던 구세주가 당신이군요라고 알아봅니다. 그때 그런데 그렇지만 나한테 있던 루비도 사파이어도 진주도 다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굶주리는 이를 위해 살리고 아픈 이를 도살피고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주일학교 수준의 그러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넷째 왕의 비밀이라고 여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쳐봐도 다 나옵니다. 예. 옛날에 영국으로도 꾸미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수준의 얘기를 왜 이렇게 신문에 하실까. 아까 세 명의 동방박사 이름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바로 얼마 전에 바로 5분 전에 얘기했습니다. 5분도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가스팔, 멜키올, 발타살. 그리고 네 번째 왕의 이름은 알타만. 네. 다섯 번째 왕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여행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나는 과연 무엇을 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가 자기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무엇을 봉헌하고자 했던 내 마음이 이 안에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를 준비했었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위에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십니다. 그래서 넷째 왕의 비밀, 넷째 왕의 여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넷째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이미 넷째 왕은 있으니까 예? 원래 넷째 왕, 여러분들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 번째 동방박사는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동방박사가 되십시오. 처음에 얘기했던 가스팔, 멜키올, 발타살 그리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알타만까지도 이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대신 내 이름이 다섯 번째 동방박사로서 불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